뻔하겠지. Oh no. 사랑 따윈 우습겠지. Oh no. 나 너의 몇 번째일지. I wanna know you. I really wanna know you, baby. Yeah. 때로는 슬프겠지. 이 유머를 쓸쓸함에 며칠 밤을 새겠지. Oh, 그리고는 네 옆에 있지. So tell me. Be mine, but she said no.